겪는데 세상은 손가락질에 걸칠에 떠미시는데 얼굴에 화장을 칠해 날 앞세워 자꾸만 어깨를 떠미네 실체를 모르는 소리 속으로는 내 손을 자꾸 내치네 뭔가를 말하면 덩달아 새기는 오해 우리 대화가 필요해 때론 돌아봐 토끼 마법과도 같은 삶을 보내 눈을 뜨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꿈을 쫓는 마라토너 눈에 넘치는 박수 소리가 자꾸 나를 바꾸려 하는데 내게 안에 열등감으로 잠든 내 가득들여 하는데 저 플레이 나무를 뚫은 파투에 방금 환산의 바람을 가르며 박차고 밖으로 날아가 미소를 팔았어 허리 허식으로 허이호식하면서 사는 업비라는데 하루하루 병들어 가는 맘의 암세포는 겁이 나지만 난 어디라 변함없이 같은 소리로 답해 낯설인 주민번호처럼 숨어 살고파 날 모르는 곳으로 가끔씩은 훌쩍 떠나가고파 강약 구분이 없는 벨로시리처럼 감정없이 흐르는 삶은 괴롭다 난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낯설인 주민번호처럼 숨어 살고파 날 모르는 곳으로 가끔씩은 훌쩍 떠나가고파 강약 구분이 없는 벨로시리처럼 감정없이 흐르는 삶은 괴롭다 난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동생 너의 모습 찾지 못해 내 눈빛을 기억해 동생 흐트러 숨소리까지 내 아름다운 없어 내 손가락이 부르는 그대로 기타 치고파 빗발치는 창태 비가 내리면 복받치는 맘 꺼진 전화기는 들었다 놨다 메신저를 드락 날라거리다 결국 독감 피기 망상 애정 결핍 불면증으로 비난 스트레스 박한 이끼로 이 스트레이트 잔을 연거푸 드리워 10초 간격으로 네 얼굴이 떠올랐어 펜을 잡고 편지를 써내려갔어 붉은 태양마저 차올랐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심하냥 오락가락 하는 머릿속은 정신 장난증에 걸린 환자 반짝하고 빛나다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환각 상태에서 깨나면 미친듯이 화가 나 조금의 돈과 명예 조금의 인기 집안에 조금의 생활비 보탤 수 있는 작은 여유가 내기도 생겼지만 마냥 늘어나 술과 마냥 늘어나 불만 가득한 증세들은 늘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와 You will never stand alone Never let you leave me alone You will never stand alone 나를 두고 떠나지 마 사랑하던 바람 떨어진 사람의 비람의 가슴에 시련 차가워 누가 날 여기 덧가려져 끝없는 고난과 시련 달콤한 인생 끝없는 나락은 택할코마니 행복을 부르는 주문을 맘속으로 수없이 외쳐본다 낯설인 주민번호처럼 숨어 살고파 날 모르는 곳으로 가끔씩은 훌쩍 떠나가고파 강약 구분이 없는 벨로시리처럼 감정없이 흐르는 삶은 괴롭다 난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낯설인 주민번호처럼 숨어 살고파 날 모르는 곳으로 가끔씩은 훌쩍 떠나가고파 강약 구분이 없는 벨로시리처럼 감정없이 흐르는 삶은 괴롭다 난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동생 너의 모습 찾지 못해